조국 해방 71달 쓸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할 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제안에 남조선과 해외 단체 인사들이 열렬히 화답해 나서고 있습니다.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축위원회 산하본부들, 6.15 14 국민연대와 청년연대,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등 남조선 각계 단체들과 재중조선인 총연합회, 6.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지역위원회, 유럽지역위원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인사들은 성명, 담화, 호소문, 기자회견을 통해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때 대한 공화국의 제안을 지지 환영했습니다.